dan mirabadya nokku utku manis sekali dorabuji malagu hangon miran temunia niya odum soge muchabarin ne musubul boyojul suga opseosseo baram bun 너를 찾아 헤매겠지 그러는 너의 얼굴에 떨어져서 부서지는 내 눈물 언제 여기까지 왔냐고 하얀 손을 내게 내밀며 아주 작은 목소리 어쨌든 너의 몸짓에 아이처럼 한번 웃어봐 옛날처럼 딱 한 번만 세월 속에 사라질 거야 미소처럼 돌아올 거야 어둠 속에서 너를 찾아 헤매겠지 그러하는 너의 얼굴에 떨어져서 부서지는 내 눈물 언제 여기까지 왔냐고 하얀 손을 내게 내밀며 아주 작은 목소리 가졌던 너의 몸짓에